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8절 그리고 4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읽을 본문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4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자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가 어떤 길을 떠날 때 어떤 누구와 함께 가게 되면 든든하고 힘이 납니다. 하지만 낯선 길을 혼자 가게 되면 왠지 쓸쓸하고 힘이 빠지게 되죠.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혼자 구속사의 길을 쓸쓸히 걷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열두 제자와 함께 걸으며 든든하게 또한 힘을 그들에게서 얻고 싶으셔서 곁에 두시려고 열두 제자를 부르신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는 과정 가운데 함께 있는 제자의 숫자를 오히려 줄이고 계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6절 말씀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여기까지는 모든 제자와 함께 갔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바로 이 말씀을 통해 함께 갔던 제자들 중 여덟 제자를 떼어내십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러 따로 나간 상태죠. 여덟 제자를 여기서 떼어내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38절을 또 보시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덟 제자를 이미 떼어내시고 남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하신 말씀이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4절, 35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데리고 올라가셨지만 결국 이세 제자도 떼어내시고 홀로 나아가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예수님 곁에 함께 두기 위해 뽑으신 제자들인데, 왜이 중요한 결전의 시간에 예수님은 여덟 제자도 떼어내시고, 또세 제자들하고도 거리를 두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이 제자들은 함께 기도할 마음도 없고, 같은 것을 보고 있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최후 결전의 기도, 겟세마네의 기도를 홀로 마치신 후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다시 함께 하기를 외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함께 가자, 이 함께 가자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말씀 속에 담긴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과 내일에 걸쳐 이 함께 가자의 의미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함께 가자라는 말씀은 이제부터라도 같이 기도하자는 의미입니다. 함께 가자. 이 말씀은 여태까지는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기도하지 못한 너희들이지만 이제부터라도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 밑에 따로 두었던 여덟 제자는 한마디로 말해 평소부터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과거 가룟 유다를 포함한 아홉 제자는 산 밑에 남겨진 적이 한번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실 때였죠. 이때도 아홉 제자는 산 밑에 남겨졌어요. 그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고, 이때 산 밑에 남겨진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능히 고치지 못함으로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변화산에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신 목적도 기도하시러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제자와 함께 세 제자라도 같이 기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때 산 밑에 남겨진 아홉 제자들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의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만 받으면 뭐하냐? 말씀만 하면 뭐하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한 것이다. 결국 아홉 제자들이 산 밑에 남겨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 예수님이 떼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 위로 함께 기도하러 데리고 간세 제자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이죠. 변화산에 올랐을 때도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더니 최후의 결전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시간에도 세 제자는 또 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곤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두 사람을 보더니 변화산에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신 목적, 기도하시러 올라갔다고 그랬죠.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변화되셨어요. 그리고 이때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죠. 바로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곤하여 졸다가 기도하지 않고 졸다 깨어 횡설수설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랬던 세 제자가 이제 마태복음 26장 40절 예수님이 최후의 기도 시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죠. 근데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26장 40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도 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도 오르신 이유, 같이 깨어 기도하라고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변화산에서도 함께 기도하지 못했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결국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외롭게 사단마귀와 싸워가며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이제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꾸나.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 이제부터라도 나와 같이 깨어서 나와 같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 바가브라 목사님을 통해 구속사의 말씀을 넘치도록 직접 전달받을 때도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떠나신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새벽 제단을 통해 선포되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제라도 일어나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 음성을 듣는 이 순간부터라도 예수님과 함께 또 성령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령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탄식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일어나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구속사 말씀의 뜻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라는 사실이죠. 로마서 8장 3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마치신 것이 아닙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까지도 보좌 중앙에 앉지 못하시고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올리고 계십니다.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일어나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간구하시느니라도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도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시는 이 비참한 현실. 이제부터 일어나라, 함께 가자, 지금부터라도 함께 깨어 기도하자, 이 명령을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기도로 영원토록 동행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 책을 찬송하시면서 찬송하신 후에 우리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깨어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456장 믿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